든든하게 봐 네 미소는 긴나긴 밤조차도 믿게 해 가까운 듯한 먼 거리에 너의 모습이 나를 이끄네 Let me love, let me love, let me love, love the girl Moving up, moving up, moving up, all the world Baby 매일 바라봐 너 하나만 더 빠르게 번지는 밤 멈추지가 않아 모든 말 꼭 날아가 닿길 내 맘 다 전할 수